말로 표현이 달리 힘들 것 같은데 사랑에 빠진 그 순간이 멀리 후회된 적이 없네. 널 자꾸 보고 있노라면 spinning spinning 어찌 내 못 견디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baby baby.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not? Baby tell me now. 여기 보고 야야야 내가 믿는 건 너뿐인걸. Baby tell me now. 너도 맞지 야야야 신경 쓰지 마. 별거 아니야. 나만 봐도 야야야. 왜 날 바보로 만들어. 야야야 내 생각에 넌 내가 필요해. 야야야 누구 와있든 나만 생각해. 야야야 Baby give me some 'cause I'ma give you some. 야야야 우린 점점 닮아갈걸. 야야야 난 미쳤고 난 거칠어대로 네 말만 듣게 깨들여줘. 몰두하게 만들어줘. 이상하게 네 목소리에만 반응하는 순간 빨간 눈코 예약. Yeah, yeah, 결국 내 말은 널 사랑하고 있단 거야.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not? Baby tell me now. 대답해줘 야야야 이제 헷갈리게 하지마. Baby tell me now. 너도 믿지 야야야 가르쳐줘 좋아하는 걸. 꼭나에게만 나만 봐줘 야야야. 왜 나 바보로 만들었어. 야야야 내 생각에 넌 내가 필요해. 야야야 누구 와있든 너만 생각해. 야야야 Baby give me some 'cause I'ma give you some. 야야야 우린 점점 난 좀 느렸었나 봐. 주위를 맴돌기만 했었던 날들을 후회하지 않아. 그만큼 너를 알았으니 이젠 더 부드러워지죠. 네가 어디든 너를 향해 전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나만이 네 편. 그 누구도 모르는 우리만의 secret. Baby tell me now 전부 알고 있다고 말해. 틱탁 시간이로 눈은 흘러가. 그리고 난 왜 더 원하는 걸까. 가라물고록 대답해줘. 달콤한 말로 돌아도 내 건 진짜야. I'm falling 두려워하지 않아. 거짓말은 없어 baby I'm in it all.